밥 하나 오만 개씩 매시 네, 밥 하나 오만 개씩 매시 아니요 그거 피부가 저사람 미치 그냥 미치 그리고 나는 오케이 제가 몇 시에 되냐면 왜